개머니 자욱하니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아, 아,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와로히 하염없이 나는 간다 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 아, 아, 아, 그 사람을 속에 눈을 떠라 눈물을 감추어라